HBS 기자석.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내 시사적인 사건 사고에 대해 본 방송국 기자와 함께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성을 모색하는 HBS 기자석 시간입니다. 2021학년도 한양대학교는 온라인 수업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수강 시스템을 새로운 LMS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업질 개선센터를 마련하고 학생들과 논의할 수 있는 좋은 수업 TFT 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진행한 비대면 수업 및 성적평가 제도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만족의 목소리가 35%를 차지해 결코 적지 않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HBS 기자석. 오늘 이 시간엔 2021학년도 좋은 수업 TFT의 진행 과정을 함께 알아보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비대면 수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에이치비에스 기자석. 오늘은 2021학년도 좋은 수업 TFT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비대면 수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최민아 기자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민아 기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보도부 소속 최민아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수업 TFT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아 기자, 먼저 좋은 수업 TFT란 어떤 기구인가요? 네, 좋은 수업 TFT란 2014년부터 학교본부와 성적평가 제도 변경, 교육과정 개편 등 학사 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기구입니다. 사안이 있을 경우 회의를 열어 수시로 운영되어 온 기구이며 최근 코로나19 상황 이후로 더욱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좋은 수업 TFT에는 누가 참여하나요? 먼저 학생위원으로는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총학생회 집행위원장, 단과대 비상대책위원장과 교육정책위원장이 참여합니다. 학교 측으로는 교무처 학사팀과 학생처 학생지원팀이 참여하며 사안에 따라 유관기관이 참여합니다. 그렇군요. 2020년도에도 좋은 수업 TF가 상당히 원활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통해 얻은 성과가 있을까요? 네, 우선 수업과 관련해 문의를 하면 48시간 안에 답변을 해주는 수업질 개선센터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화상 서비스 줌 라이센스가 배포됐습니다. 수업질 개선센터가 좋은 수업의 TFT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1학년도 좋은 수업 TFT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1학기 개강 이후 제49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총 3차례의 좋은 수업 TFT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두 가지 사안이 논의됐는데요. 먼저 학생위원 측에서는 2020학년도 겨울학기부터 도입된 차세대 LMS에서 발생한 출석 문제, 중복 알람, 게시판 이용 등 개선되어야 할 점을 학교본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에서는 시스템상의 수정을 진행하고 교수님들께 LMS에 대한 사용 안내를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위원 측에서 강의 계획서를 세부적으로 기재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강의 계획서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는 문제를 논의했고, 이에 학교 측은 교수님들께 동료 공문을 보내 수업 형태와 소통 방안에 대한 정보를 학생 측이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적평가와 교육과정과 관련한 사항도 논의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중간고사 대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학교본부에서는 4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2주의 대면시험 권고 기간을 제시했습니다. 올해에도 한양대학교는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중간고사를 치렀고, 이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를 통한 환경 조성과 교수진에게 자가격리자 등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학생을 위한 대체평가 안내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학생위원 측에서 응용미술교육과에서 발생한 교육과정의 혼선 과정과 이 과정에서 학교의 소통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추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및 적극적인 소통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논의가 이뤄지긴 했는데 두 가지 사안 모두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된 건 아닌 것 같네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강 신청과 관련한 사항도 논의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수강 신청과 관련한 사항도 두 가지였는데요. 먼저 한양사회봉사 수강인원 증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학생위원 측에서는 한양대학교의 필수 졸업요건 중 하나인 한양사회봉사의 수강 정원이 수요에 비해 적다는 문제를 학교 측에 제시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기관에서의 봉사 요청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학생 측은 코로나 상황의 특수성과 수요를 고려해 해당 문제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해당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해결을 논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강 철회 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학생 측은 비대면 강의의 확산으로 수강생들이 강의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OT와 다르게 본 강의가 진행되어 강의를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학교 측에 제시했습니다. 이에 1주에서 4주로 수강 철회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학교 측에 요청했습니다. 학교 본부에서는 제시해준 의견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으며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를 해보자고 답했습니다. 네, 세 번째 논의된 사항까지 잘 들었습니다. 아직은 사항들이 논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평가할 만한 해결책들이 제시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학우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대면 수업 및 성적평가제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최근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1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 비대면 수업 및 성적평가제도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약 천여 명의 학우들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총 8개의 문항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비대면 수업을 만족하냐는 조사에는 47.1%가 만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불만족에는 35%가 응답했습니다. 평가 진행 방식 선호도에서는 대면 평가를 선호하는 비율이 36.5%였으며 27.1%는 과제 대체를 선호했고요. 비대면 평가를 선호하는 비율은 32.7%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적 산출 방식 선호도에서는 새롭게 적용된 상대평가 방식에 대해 선호하는 비율이 40.4%로 가장 높은 응답자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절대평가가 39%, PF 방식에는 13.2%가 응답했습니다.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학우들의 의견을 100%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직까지도 비대면 평가와 상대평가가 아닌 다른 평가 방식에 대한 의견이 다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는 추후 진행될 좋은 수업 TFT 회의에서 학교 측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가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낼 문항이 부족하지 않았냐며 의견을 제시한 학우들도 있었는데요. 사회과학대에 재학 중인 이공학번의 학생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사실 작년부터 수업 방식이나 평가 방식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논쟁이 있어왔는데 코로나 학번으로서 크게 체감이 되는 변화는 사실 없거든요. 같은 문제를 두고 명쾌한 해결책 없이 논의만 반복하는 느낌이 들어요. 현재 방안들을 두고 만족을 하냐 불만족을 하냐 이걸 물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의문이 좀 든 게 대면 방식이 더 만족스러워도 대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비대면 수업에 있어서 어떤 점이 만족스러운지 어떤 부분에서 불만족스러운지를 물어보는 문항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런가 올해는 평가 방식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더라고요. 좋은 수업 TFT에서 한 번 더 공정한 평가 방식에 대해서 뭐 아예 다른 평가 방식이든지 절대평가든지 평가 방식에 대한 논의도 한 번 더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우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계속 같은 문제를 두고 명쾌한 해결책 없이 논의만 반복한다는 느낌이 든다는 학우의 의견, 정말 공감이 갑니다. 마지막으로 최민아 기자, 앞으로도 계속될 좋은 수업 TFT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비대면 체제로 수업이 전환되면서 수업의 질이 좋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자신의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만족하는 것이지 절대 수업의 질적인 부분에서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학교 측, 학생 측 모두 코로나 상황이니까 감수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현재 수업 방식, 수업의 질에 대해서 그냥 유지를 하고 수능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번 학기보다는 다음 학기에 더 좋은 질의 수업을 학생들이 많이 수강할 수 있게 힘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논의됐던 사항들의 마무리를 보면 주의를 주겠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다든지 등의 학교 측의 답변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더 명확한 해결책, 개선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최민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좋은 수업 TFT와 관련된 논의를 알아봤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수업질 개선과 관련된 논의가 지속되었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 속 수업질과 관련된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HBS 기자석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최민아, 기술의 성예은, 아나운서 고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